H UBS. '먹을까 네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오늘 먹을까 네플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번 일주일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간단하게 외투 하나만 걸쳐도 춥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일주일간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저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밤산책을 매일 나갔어요. 서울숲, 한강, 한양대학교 구석구석 탐방하기 등 발길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산책 스팟이 있나요? 저는 앞서 언급했던 곳 중 서울숲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해의 여부에 따라 숲의 분위기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이나 주말에 가면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방문하여 도란도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많이 보여 피크닉을 하러 온 것 같다가도 밤에 방문하면 감성과 고요함이 남아있는 딱 차근차근 생각 정리를 하며 산책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산책을 하며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는 치킨집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길 가다가 치킨을 먹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와 관련 있는 키워드가 바로 치킨이기 때문이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무슨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편한 것은 내가 리무진. They don't know. I say hi. 내게 안 된다는 사람들 노래만이야.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쯤이야. 외병을 줬어 내게. 덕분에 젖었어 베개는. 그래서 I say you ready. 노래 널 위한 곡이니까 들어줘 됐어. 이제와 건네는 응원은 개뻑. 날 떠난 그녀도 전화에 취했어. 회사 매니저가 음악을 채점했던 그때도 버텼어 매번. 거짓말 하지마. 원래 잘 될 줄 알았다. 내 비호가 멀었어. 이게 내 신호타임. 새벽에 전화는 하지마. Always I freaking inside. 그땐 걸 감았던 자존감이 식사여. Reset. 그때 나의 실패.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No. 안 나고 안 할 거 12평 220평 우리 엄마 식당 말고 골프쳐 back in the day yeah. 편히 오늘의 저기 내 yeah. 그걸 깨달았을 때엔 서랍발에 총을 넣어도 내 리무진처럼 길고 길었지. 지옥 같던 연습실 청춘을 갈아 넣어 브린 내 그릇에 가니시 좋은 상품이랍시고 많이들 포장도 하지만 아이돌 다 리스펙까지. I hate your laziness. Always I freaking inside. 그땐 걸 감았던 자존감이 식사여. Reset. 그때 나의 실패로 버린 사람들아. Never change the world in a limousine.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떠나도 보내고 가난한 forever. 너 때문에 난 희망을 버렸어. 그래도 위로서 다시 걸었어. 괜찮아 이건 더 rehearsal. Build 했었던 노래 작년과 2년 전 나의 방에 쌓였던 약의 향에 비례한 꽃들과 입속에 땅을 불고 돌고 돌아 breathing. 이제 쉬어지네 호흡이 몰래 했던 나의 젊은 날에 한순간을 잡을 golden. 내 입을 바라던 손이 저절로 떼버린 하나의 꽃잎. Did the world like I want. 까만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No, no. 간단한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해보자면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밤낮 없이 달리고 구르지만 실적은 바닥. 급기야 해체 위기를 맞는 마약반.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팀의 마태현 고반장은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전황을 포착하고 장영사, 마영사를 포함한 4명의 팀원들과 함께 잠복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 조직의 아지트합 치킨집을 인수하여 위장 창업을 하게 되고 뜻밖의 절대 미각을 지닌 마영사의 숨은 재능으로 치킨집은 일량 맛집으로 입소문 나기 시작하죠. 수사는 뒷전. 치킨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마약반에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닭과 범인 중 어느 것을 잡게 될까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이야기해볼 넷플 추천작은 바로 영화 극한직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길을 걷다가 주변에 치킨집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고 떠올린 영화인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라 일상에 지친 여러분께 웃음을 주고자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이모저모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Yeah. 왜 자꾸 날 연구해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각을 재 사인 코사인도 아니고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다른도 아니고 알아보다 말 거면 눈에 별빛 지나마 좀 제발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쳐다보면 뭐해 각자의 시간 내 땀낼 시간 내 Better make a move I pay no science to me No license 머릿속 내고 고민할 수 minus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시킨 대로 Watch what you waiting for 그래 뭘 안 했어 그동안 나에 대해 다음 과목은 뭐야 So what's the next class day 백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이면 failure 부단히로 바뀌어드는 내 맘은 못 풀어내고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각자의 시간 내 땀낼 시간 내 Better make a move '극한직업'은 대놓고 웃기려고 만든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 전 대규모로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대체적인 평가는 코미디 하나는 확실하게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미디 한 길을 걸어온 이병헌 감독의 정점으로서 상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감독님과 웃음 코드가 맞았던 덕분인지 정말 재밌게 보았어요. 더군다나 범죄 영화라고 생각했던 작품에 유머가 들어가 있어 두 배로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웃기기만 했으면 이 정도의 인기를 얻기 어려웠겠죠? 웃기는 와중에도 스토리는 탄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희곡적으로 과장되었지만 맛깔나는 대사와 풍부한 캐릭터를 잘 살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연 오인방부터 악역, 조연 가릴 것 없이 출중한 연기력으로 모든 장면을 살려냅니다. 또한 코미디 영화답지 않게 액션씬들이 정말 박진감 넘치게 묘사되는데요. 특히 후반부 패싸움 시퀀스는 마냥 호탕해 보였던 마약반이 미친 전투력을 가졌다는 반전 스토리와도 결부되어 정말 백미였습니다. 전형적인 잠복 수사물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중간중간 클리셰를 비트는 부분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중 의외로 전투력 면에서는 현실에 충실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극중 영화에서도 언급되듯이 마약 범죄자들은 현실 감흥력이 떨어지고 거칠게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마약반은 기본적으로 체력과 완력이 좋고 상상 이상으로 난폭한 범죄자들을 제압할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게다가 마약 관련 조직폭력배들 또한 한 명이 걸리면 조직 단위로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흉기는 기본이고 최대한 조직 내에서도 강한 조직원으로 뽑는 편이라고 하네요. 창모의 하이퍼스타. 평생 날 너의 프레임에 난 날 믿었고 평생 들어왔어 waited. Just see me shining hyperstar, that's me baby. "다음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상 깊었던 평론가 평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의 입맛 당기는 확실한 코미디. 이병헌 감독은 기본에 충실한 조리법으로 정통 오락 영화의 깔끔한 맛을 되살려낸다. 소재, 캐릭터, 대사, 음악 모든 요소가 웃음을 위해 복무하고 소기에 성과를 거둔다. 농도가 옅지만 페이소스도 스며들어 있다. 직업정신 투철한 배우들의 연기는 수은감이다. 모처럼 코미디 장르에서 적성을 발휘한 류승룡과 개그 콤비를 이룬 신하균과 오정세의 연기가 입에 잘 맞는 익숙한 맛이라면 양념 같은 배역을 단숨에 승격시키는 진성규와 공명의 활약이 전에 없었던 감칠맛을 낸다. 이 정도 상차림이라면 온 가족이 보는 명절 영화의 적격이다. 라고 정유미 영화 저널리스트님이 남기신 평입니다. 저는 특히 영화의 줄을 이루는 치킨에 비유하여 평론을 남겨주신 것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저 좋다는 평가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넣어 영화의 후기를 남겨주시니 볼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개봉 후 15일차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극한직업.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객들이 극한직업 개봉 전을 기준으로 수년간 무거운 소재와 이야기를 다룬 정치, 스릴러, 역사 영화들이나 실속 없이 겉멋 만든 어설픈 블록버스터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가볍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트렌드는 무거운 주제를 사용하거나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CG를 마구 포함하여 작품성을 보완하는 식인 영화가 많이 개봉되었는데요. 대부분이 평가도 좋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재미도 보장하지 못하여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어떻게 보면 극한직업에게는 호재였던 셈입니다. 백현의 공중정원. 아마도 외로웠던 거야. 밤하늘 가득 멀게만 보였던 곳을 너무 원했나 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널 닮아갈수록 난 그대 슬픈 눈빛을 보내. Treat me so bad, that's what I need to know. 모두 사라져버린 건 아니잖아. 이젠 this time is real, no one can deny. 세상 가운데 살아 숨 쉬는 곳 꿈꿔왔다면 내가 줄게 줘.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영화 극한직업이나 신세계의 설정처럼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범죄 조직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권을 챙기는 이른바 기업형 조직폭력배가 많아졌다고 해요. 결국 영화에서 나오는 지능화된 범죄 조직의 모습들이 현실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이죠. 또한 1990년대 실제 이와 비슷한 잠복근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용된 건 치킨집이 아니라 노상의 포장마차였다고 해요. 그러나 초등학생에게 핫도그를 튀겨주느라 정작 범인은 놓쳤다니. 영화에서 이 점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덧붙여 영화의 흥행 이후 형사 출신으로 유명한 김복준 교수나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 내용에 대한 현실성과 자신의 잠복근무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며 수사비가 부족함으로 영화처럼 크게 통작집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경우 번데기를 파는 노점을 하루 빌려서 잠복근무를 했는데 적당한 양을 몰라 마구 퍼주다 보니 손님이 몰려서 순식간에 전부 완판되었다는 에피소드를 풀어주셨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형사들의 사례와 비교할 영화를 보니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렸는데 문득 네가 앉아서 내 앞에서 웃어서 멍을 때리다가 비오의 문득 차렸는데 문득 바보 같아서 식은 밥이 남아서 배고파 나의 밤이 바뀐 건 살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I want you to stop coming 욕도 했지 나쁜 년 근데 너가 다칠까 다시 문득 멈추잖아 밖에 나가서 주문을 했는데 문득 너가 앉아서 네 음식을 골라서 멍을 때리다가 전부 시켰는데 문득 바보 같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배고파 나의 밤이 바뀐 건 살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I want you to stop coming 욕도 했지 나쁜 년 근데 너가 다칠까 다시 문득 멈추잖아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네가 생각나 네가 떠올라 문득 이렇게 오늘의 연구소 방문이 끝났는데요. 영화 극한제복을 찍기 위하여 주연 유승룡님은 무려 12kg을 감량했다고 해요. 특히 저녁이나 새벽까지 촬영이 이어지는 영화 촬영장에서도 감독들 및 배우들에게 제공되는 야식조차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 버티고 버티며 뺐다고 하셨는데요. 배우들의 이러한 노력과 감독님의 멋진 연출력이 합쳐져 걸작이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럼 오늘도 네플 연구소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힘들고 지치는 하루에 극한 직업 한 편 보시면서 웃음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PD 안혜지, 기술의 김혜인, 저는 연구소장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